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. 나에게 사랑은 항상 하나뿐이었다고. 나의 사랑은 그때 단 한 사람. 나에게 오직 한 사람.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. 널 사랑해, 널 사랑해. 이 말 너에게 말하고 싶어. 네가 없인 난 살 수 없어서.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.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. 그대여 울지 말아요.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 되던 그날에 나와 함께할 그대 단 한 사람. 나에게 오직 한 사람. 세상 누구 내게 소중한 사람. 널 사랑해, 널 사랑해. 이 말 너의